무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내 마음만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누구인가 부러지는 이 바람소리 행여나 찾아줄까 그님이 아니 올까 기다리는 마음 허무해 나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몰랐었네 진정 난 뭐